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노래 휘파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조기천 작사, 리종호 작곡인 휘파람. 이 노래는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휘파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펼쳐주신 사회조국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따라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애국적 헌신성과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가며 열렬한 사랑을 꽃피운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거상한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겹고 율동적인 선율은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열정적이며 낭만적인 정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가요 휘파람은 생활적이고 통속적인 소박한 가사와 경쾌하고 아름다운 선율 형상으로 해서 우리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 축배를 들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온 나라의 혁명적이며 낙천적인 문화정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오늘 우리민 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는 청춘 남녀들이 새가정을 이룰 때 신랑 신부를 축하하여 부르는 축배를 들자 이 노래도 있습니다. 최로사 작사 리종호 작곡인 축배를 들자. 이 노래는 주제 79 1990년에 창작됐습니다. 생에 대한 희열과 낭만, 자주적인 삶에 대한 긍지와 참된 삶을 빛내기 위한 인간의 지향을 보여주는 이 노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빛내어나가는 길에서 한 쌍의 부부로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축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에 맞게 선율은 밝고 흥겨운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게 통속적으로 되어 있는 선율은 음악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시작부터 진취적이고 약동적이며 흥취를 더 고집니다. 참으로 가요는 사나운 광풍이 휘몰아쳐도 끄떡 없이 강성국과 고운 소리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민들의 행복 넘친 참모습과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진실하게 형상한 것으로 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논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